5일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제주도, 전라북도 전주, 경상북도 경주, 포항, 경상남도 김해, 진주, 남조선 강원도 강릉, 원주 등 남조선 도처에서 박근혜 육속 폐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오라 박근혜 제2차 범국민 집회와 시위 촛불투쟁이 일제히 전개됐습니다. 2016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의 주체로 전개된 투쟁들에는 시민사회계, 종교계를 포함한 각계층 단체 성원들과 시민들, 대학생들과 중고등학교 학생들, 부모들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들, 야당 의원들 등 전 지역의 각계층 군중 30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박근혜 역도가 둥지를 털고 있는 청와대 앞의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촛불투쟁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1부 광장에서 분노를 표출하다 집회에서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장, 리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들, 전지역의 69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생시국회의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교원, 대학생, 공무원, 종교인 등이 발언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20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파시오 경찰이 223개 중대에 수만 명에 달하는 전례 없이 방대한 포감 무력을 거리들에 내몰아 차벽을 설치하고 진압 태세를 취했습니다. 종로와 을지로 서울 광장을 돌아 시위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여 2부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다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박근혜 정권은 썩은 권력이므로 쓰러져야 한다는 내용의 박근혜 퇴진 국민명령 선언이 낭독됐습니다. 한편 이날 광주에서도 7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지부들로 구성된 국정농단 헌정 파괴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와 민주주의 광주행동, 백남기 농민 광주투쟁본부, 사드도지 광주행동 등이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청년단체와 대학생들이 광주 청년학생 집회를 가진 것을 비롯해서 남조선 도처에서 30만여 명의 각계층 군중이 제2차 범국민 집회와 시위 촛불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남조선의 연합뉴스와 KBS, MBC, CBS 방송들, 뉴시스, 오마이뉴스 등 언론들은 더 격해진 민심, 박근혜 하야 촛불 넘쳤다. 성난 민심 30만 개 촛불로 12일 100만 모이자 등의 제목으로 투쟁 소식들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